What's poppin', girl? 또 만났네. What's wrong with you? 처음에는 나한테 호기심 으로 시작해 내게 관심을 보이지 Holy shit 그래 네가 날 도우시 해도 내게 빠져드는 시간 범인에 제발 우린 어울리지 네가 없는 나는 빛이 잃은 석실이 호시 탔담 너의 빈자리 너를 토끼 굴갈피 너 없는 하루란 다 막 그건 트라지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너를 만난 건 내 바람이었어 너는 꽃이고 나는 벌이야 너는 꿀이고 이제 내게 줘봐 여기 봐 도망가지마 여기 봐 도망가지마 여기 봐 도망가지마 조만간 네가 날 원할 테니까 외롭다 징징댈 때 이미 늦었어 네 아름다움에는 내가 알아버렸어 Baby 그 처음엔 열 번 문자에 한 번 걱정하던 너 먼저 전화해 하루 종일 나만 찾아대 여기 봐 도망가지마 여기 봐 남자 너에게 다가간 대충 인정해줘 너 위에 달린 내 개추 아추 재채기 같은 말을 해도 bless you 지루하면 내 모습 매주 데뷔한 듯이 너 향해 hey. 가족의 모발에 hey. 너도 나와 함께 oh. 사랑의 바다 항해 oh. 넌 도둑난 경찰 혹시 가슴에 너 없으면 외로운 도시 속에 낚으네 너를 원해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너를 만난 건 내 바람이었어 너는 꽃이고 나는 벌이야 너는 꿀이고 매력이 터져 이제 내게 줘봐 여기 봐 도망가지마 여기 봐 도망가지마 여기 봐 도망가지마 조만간 네가 날 원할 테니까 외롭다고 징징댈 땐 이미 늦었어 네 아름다움에는 내가 알아버렸어 Baby, Love you relax in the way Love you is a bummer rhyme Baby 그만 챙길게 Come on show me what you got You sexy girl 나한테 그게 중요해 여기 봐 도망가지마 여기 봐 도망가지마 여기 봐 도망가지마